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치고 자 이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이 이제 뭉치자 그랬는데 이 한 족속이 빠져나왔어요. 히위 족속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족속인데 이 족속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와서 거짓말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멸하고자 하는 그 족속이 아니니까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들통이 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은 이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머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얄미워졌어요. 그래서 다섯 부족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저 기브온부터 치자.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그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멸망당해야 되는 족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는 그런 부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겁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부부간의 약속, 형제간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내가 주 이름으로 하겠다. 예수 믿거든 약속하지. 이렇게 했으면요 생명을 걸어야 돼. 그 약속을 헌신장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다섯 왕들이 지금 연합을 했으면 상당히 큰 이 군대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 거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몇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그 족속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올라갔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8절 보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한 사람도. 결국 이 전투, 이 10장에서 일곱 번의 전쟁을 하는데 다섯 왕과의 전투가 있었고 일곱 도시들을 계속 쳐나가는데 한 명도 죽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희를 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섯 왕들은 도망가고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도망가다가 이 다섯 왕은 막게다라고 하는 굴 여기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쭉 남서쪽으로 한 32km 정도 거기 있는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 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굴 속에다가 해놓고 돌 막아놓고 왕들은 놔두고 다 다른 군사들을 다 전멸시켜라. 전멸시키고 와서 이제 끌어내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중에서 또 다가오는 게 아픔 속에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고민도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승리를 줄게. 너는 완전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기브온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차례 남부 지역들을 점령해 갑니다. 28절에 막게다를 치고 30절에 림나를 치고 32절에 라기스를 칩니다. 또 34, 35절에 에글론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드빌까지 가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 남쪽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모든 땅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쪽 조금 가자 지구 있는 쪽만 빼놓고 지금 남쪽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요.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멸을 시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이런 이 완전한 승리, 한번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전투를 하라,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또 육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근데 이런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죠. 42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싸우셔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100% 승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 승리가 있지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져야 돼요. 100%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싸워주세요.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호수아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두 번째는 믿음. 믿음과 순종은 빼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믿음과 순종을 빼면 100% 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을 오늘 쭉 말씀하는데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맥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맥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일반이었더라. 30절 똑같은 말씀. 32절 똑같습니다. 35절, 37절, 39절 똑같아요. 일반이었더라, 일반이었더라, 일반이었더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대로 하고 나갔더니 또 이김. 그대로 했더니 또 이김. 계속 반복해서 7번의 전투를 다 승리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승리가 뭔가 하면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가야 승리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 졌어요. 왜 졌는가? 여호수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들어갔어요. 성이 조그만해. 한 2, 3천 명 올라가면 될 거야. 어, 그래?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여지없이 패하고 36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7번의 전투 속에 한 명도 죽질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이 승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전투 훈련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발걸음 옮겨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갔어요. 거기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무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만한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이 수만 명의 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는가? 활, 창 안 가지고 갑니다.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갑니다. 횃불 속에 항아리 숨겼다가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뺑 들어섰다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그 밤에 깨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여요. 전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 왕이 물맷돌 가지고 갔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오늘날 내게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네 목을 치겠다. 웃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뒤에 있는 블레셋 군대도 얼마나 우습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말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말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참 용감하다. 내가 해줄게.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옵니다. 저걸 잡아 죽여야 우리 아람이 성공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와서 도단성을 포위를 겹겹이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도단성이 포위가 됐도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엘리사가, 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많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거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리 쫙 몇 개를 싸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오질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것,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지금 거대한 물결이 지금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결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드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해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약함, 비겁함, 이기적인 태도, 이걸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지켜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다섯 개 연합군이 지금 앞에 진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성들을 다 빼앗겨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내 손에 붙였나니 내 손에 붙였나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였느니라 확신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올무, 이걸 능히 물리치고 날마다 날마다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예배로 무장하고 갔다. 예배로 무장했다.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붙이셨느냐, 붙이셨느냐.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길갈에서 공급받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전투를 다 마치고 어디로 와요? 길갈로 옵니다. 길갈. 그리고 또 여섯 개 성을 다 치고 어디로 돌아와요?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왜 돌아오는가? 길갈이 영적인 전초 기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길갈인데 그 길갈에다가 진을 다 쳐놓고 거기에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하는 장소고 그들을 새롭게 했어요. 그들이 모두가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서 12개 돌 가져와서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거를 날마다 거기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거기서 얻는 거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는 장소, 예배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한 일은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한 거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했어요.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항상상자 상번제, 아침에 드립니다. 저녁에 드립니다. 매 일주일에 첫날 드립니다. 또 매월 첫날 드립니다. 절기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수백 번,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 훈련만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예배하는 민족을 만드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샘플로 예배하면 이렇게 복받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역사는 예배가 성공할 때 이들은 성공했어요. 근데 예배 실패하면 제사를 잘 안 드립니다. 드리긴 드려도 정성이 없어요. 마음대로 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렸더니 외적들이 지금 해가지고 3, 4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또 그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면 또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고 우상을 꼭 섬겨요. 또 실패합니다. 이런 일곱 번의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였고, 결국에 이사야 1장의 10절 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야,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에 이제는 내가 부역질이 나니까 그만드려. 결국 이 그 예배 실패해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중심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영적인 전초기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박해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왜 죽습니까? 예배 때문에 죽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생명을 걸고 막 죽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에 가시면 다른 데 안 가보셔도 괜찮아요. 카타콤은 꼭 가보십시오. 지하에 땅속으로 한참 내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 이후에 핍박을 받았는데 땅속에 굴을 파고 굴을 파고 굴을 파고 계속 골목을 만들고 그 안에서 313년까지 살았어요. 이 굴 길이가 200km 정도 이상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길을 다 표지를 해놨어요.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안에 가면 예배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실 옆에 골목골목 또 죽으면 거기다 시체를 올려놔서 거기서 또 죽고 죽고 그 안에서 살고.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들은 모든 생명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 것 같아도 기도도 잘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잘 안 드리러 간다. 그건 독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는 등한히 안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아, 친교 많이 하고 잘 놀러 다니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요즘 교회들을 커뮤니티로 바꿔요. 한국도 좀 새로 생기는 교회들 보면 커뮤니티래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잠깐 모여서 찬양 한 2, 30분 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름을 무슨 커뮤니티 이렇게 부르는데 맞습니다. 커뮤니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교제 집단이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 선교하고 헌신하고 많이 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지 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 전초기진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전투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예배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피하고 아시리아 피하고 그냥 나라가 그냥 없어집니다. 예배 잘 드렸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해야 될 것, 최우선순위는 예배, 예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두려움을 없애고 또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의 성공의 비결은 예배였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전초기지에서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아서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또 삶을 살아갈 때 그 힘 가지고 이어가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뿌리를 다 잘랐다. 악의 뿌리를.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야, 하나님은 왜 그 가나안 땅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다 싹 목을 다치라고 그럴까? 다 전멸시키라고 그럴까? 야, 하나님 좀 잔인하시네. 그렇습니다. 잔인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병들만한, 신앙에 병들만한 것이 있으면 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이 정도쯤이야. 그것 때문에 많은 거.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정확하게 선을 딱 긋는 게 신앙이지. 이 혼비백산한 가나안 연합군들은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피합니다. 숨어 있어요. 근데 죄악의 뿌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고 그러면 다 들춰내요. 우리가 아무리 죄는 숨겨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에 목을 밟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놓고 장군들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 목을 밟아. 어우, 두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목을 밟아. 목을 밟고 그들의 목을 다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칠 때에는, 죄를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칠 때에는 단호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 집에도 이 민들레가 많이 나는데 이 민들레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민들철이 아니지만 이제 봄이 되면 민들레 꽃이 한번 펴가지고 보면 뭐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민들레 덕을 많이 보는데 나무를 많이 해먹는데요. 이 미국의 어느 주 같은 데는 민들레 탈취 작전 때문에 뭐 어느 하는 집에 있으면 막 뭐 난리 납니다. 약 뿌리고 무지하게 강한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들레 하나가 이 그냥 놔두면요, 다 온통 다 퍼지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되면 집에 있는 누룩 찌꺼기들을 다 걷어서 다 버립니다. 누룩이 없게 하라. 왜냐하면 누룩을 죄에 비유하면서 빵을 구울 때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 이 죄의 조그만 뿌리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 죄가 엄청나게 빨리 퍼지고 나도 죄짓지만 죄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만 하면 괜찮은데 주위에 막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걸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전멸시키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실패해서 망한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 이 뿌리를 우리가 단호하게 이 잘라버리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정도쯤이야 하는 거 속지 마십시오. 뭐 한 잔쯤이야. 나는 절제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딱, 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뭐 이 정도쯤이야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끊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 괜찮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예수 믿거든. 그만 만나자. 미안한데 그만. 그래야지 아유 내 뭐 정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유 뭐 다음 주에 뭐 놀러 가지. 한 주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뭐 봐주시겠지. 뭐 한 주 빠졌는데 두 주는 어때? 뭐 세 주 까이거 한 달 두 달 끝이에요. 신앙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신앙은 쭉 떨어집니다. 두 번 빠지면 뭐 걷잡을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와.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로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죄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보면 좀 잔인합니다. 목을 밟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영적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올라가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뭐 단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악의 뿌리들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그래서 아니요. 단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생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맞부닥치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우리가 빼면 내 생명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더 담대해져서 내게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내게 놀라운 영적 승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악과 어떤 유혹에도 능히 물리치고 단호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온전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